웃음이 건강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우리 저 애들은요. 하루에 300번 이상 웃어요. 그냥 방긋방긋 웃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 종축복이 우리 안건사님 둘째 손녀 이제 신방 가서 예배드립니다. 얘가 그냥 보기만 웃어. 보기만 웃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웃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기만 웃어. 애들이 웃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300분 이상 웃으니까 애들이 왜? 신생아 아기들은 빨리빨리 자라야 되거든요. 뼈가 얼마나 자라야 되고 막 영양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먹는 것만 가지고 애들이 건강할 수가 없어. 뼈 얼마나 빨리 자라겠어. 많이 필요하겠지. 웃는 거예요. 웃을 때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죠.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나이 드신 권사님들일수록 더 잘 웃어야 돼요. 잘 웃어. 그래야 건강해진다니까. 교회 오면 입을 열고 들어오세요, 아이들. 할렐루야. 입을 다 열고 들어. 닫지는 말아요, 닫지 말아요. 입 벌려요. 입 벌려가지고 아멘 잘하고 찬송 잘 부르고 기도할 때 입 벌리고 그냥 막 응? 그러면은 하나님 건강도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이 성경이에요. 꼭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 그것만 아니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해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법칙 비결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성경을 지키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웃으면 아름다워요. 여러분 얼굴이 한 30% 이상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게 웃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들 있죠? 미스 코리아들 여러분 찡그린 미스 코리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걔들이 그렇게 잘생긴 애들도 이쁜 애들도 웃어줘야 돼요. 미스 코리아 훈련 받을 때 후보들 훈련 받을 때 웃는 연습부터 시키는 거예요. 애들 웃어야 돼요.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런데 웃는 게 이게 다 웃으면 복도 오고 웃으면 칼로리가 많이 소비되고 뭐 그래서 건강해지고 웃으면 뭐 한 번 웃으면 우리 뼈가 몇 개가 움직여서 다 알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세상살이 웃음기가 사라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웃음도 중요하지만 웃는 것도 중요한데 그 미소 있잖아요. 미소. 웃는 거는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웃지만은 진짜 이 얼굴의 표정 보면 미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이 미소가 항상 있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걸 순풍에 돛단 듯이 그런 건 아닌데 늘 미소가 있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뽑은 지상 최대의 미술품이 뭐냐? 최고. 응? 예, 잘 아시네.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미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아름다워요? 뭐 때문에? 모나리자의 미모가 아니라 미소예요. 단단한 미소. 정지현 씨 반가워요. 예, 잠깐 일어나서 박수 한번 합세요. 제가 늦게 왔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예, 새신자입니다. 예, 고마워요. 자, 아니, 거기 계셔도 돼요.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 그냥. 다시 박수 한번 이제 감사합니다. 예. 좀 이따 저랑 같이 식사해요. 예. 잘 웃으시더라고요. 미소. 내게 그런 미소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그 미소는 뭘로 오는지 알아요? 기쁨이 내재되어 있어야 나오는. 그래서 미소 띈 얼굴을 보면 그 안에 내재된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억지로는 웃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웃을 수 있어요, 억지로. 이어도 선생님 발 간지르면 웃어, 안 웃어? 웃잖아. 웃고 싶지 않아도 발 간지르도 웃는 거예요. 웃으라니까 억지로 사진 찍을 때 웃어, 안 웃어? 웃지. 그렇지만 그거는 기쁨이 내재되어진 진정한 미소나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웃음하고 미소가 틀려요. 기쁨이 뭐냐? 쾌락과 기쁨 틀려요. 재미있는 거하고 기쁜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는 웃는 거 좋아하죠? 재미있는 거 좋아하죠? 그죠? 잔잔한 미소. 그리고 기쁨. 이 성경 바로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Always. 간혹 가다가 돈 생기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 뜻대로 되어지면 그때만이 아니라 언제? 항상.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로 받아들여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대다수 그래요. 여러분 명령은 어떤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상하관계에서. 그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라. 안 하면 반대급부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몇 시까지 이만큼 일해놔. 명령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수직관계, 주종관계, 뭐 상관과 뭐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 성경은 항상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이 다르신 분이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 수평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사랑의 관계. 약속은 어떤 사랑끼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기 힘든 거예요. 왜? 명령 중에는 못할 게 많거든. 그죠? 명령은 받아들일 때 부담되는 것도 많아요. 엄청 부담. 군대에서 상관이 밤에 불러가지고 열심히 땅을 팔아요. 이제 밤새도록 땅을 팠어. 아니 구덩이가 이만큼 생겼어.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 하라니까 해야 되잖아. 묻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파라니까 팠잖아. 구덩이 팠어. 다 파가지고 보고 하니까 쓱 나와가지고 보더니 성냥개비자. 성냥개비. 성냥. 성냥에서 성냥개비 하나 꺼내가지고 딱 탁 던져요. 그리고 묻어 이러는 거예요. 아, 그 묻어야 명령이니까. 그러면서 묻지도 못하고 나중에 한번 기어들어라는 목소리. 근데 왜 여길 묻어요? 그랬더니 성냥개비 묻으면 거기서 나무가 될까 안 될까 보려고 그랬더니 명령이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억지로도 할 수가 있고 부담 가져서도 할 수가 있고 항상 기뻐하라가 명령으로 받으면 이거 왜 해야 되는 건지 이 해소에 얻는 유익이 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나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괴로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야 명령으로 받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명령이면은 그걸 어떻게 해?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그 기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명령 수준에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못해. 못하니까 나한테 아예 그런 걸 원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받았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약속으로. 가치란 건 하나님 떠본 건 아니지만, 떠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가 생각이 있을 거야. 이걸 이대로 하면은, 이대로 어떤 과정을 밟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뭔가 있으셨어. 이렇게 나한테 하셨어.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순종이 나올 수 있어. 노아야, 배를 만들어 방주를. 명령으로 봐도 힘들어. 하나님 그거 어떻게 언제 비가 오는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해요. 억지로는 하죠. 억지로. 하다가 맨날 원망 불평 나오죠. 그러나 약속으로 받으니까 하나님 뭔가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 우리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거기 뭔가가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이 기대감, 이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이 세 가지 모든 신앙적 요소가 다 들어가는 약속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약속으로 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명령으로 받지만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약속이에요? 아직 개념을 잘 몰라.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 구약 오래된 약속 성취되어진 약속. 성경을 여러분 구약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 신약 새로운 약속.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고 여러분 성경이 이 약속이 100%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분만 아멘하세요. 아멘하시잖아요. 약속으로 받아야지. 받아요. 하나님 다 하셔. 다 그렇게 하셔. 그런데 약속이 뭐냐. 신뢰관계, 사랑관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지. 그건 짐이지. 어마어마 부담이 돼서 해야 돼 말아야 돼. 아이고도 죽겠네. 신앙 생활 직분 사명 가진 것이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아이고 죽을 일이야. 죽을 일 못하겠어. 억지로 명령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받았어. 내가 부족한 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이런 것도 맡기셨네. 내가 이런 일을 정말 내 개인적으로 정서나 역량으로 봐서 저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걸 주셨으면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모양이지. 아멘. 해볼게요. 근데 돼. 돼. 돼. 이 약속을 받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 되니까 생기는 게 기쁨이더라. 그게 이건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상황이 바뀌었다고 달라질 수가 없어. 하니까 돼. 그리고 뭐가 주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 그게 뭘까? 따라합시다. 열매. 열매. 열매가 생기. 열매 생기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저기 엄연숙 성도 태에 열매가 생기니 기뻐 안 기뻐? 기쁘지요? 열매가 생기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기쁜 거예요. 자녀의 열매, 태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일의 열매, 근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내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간단해. 항상 기뻐하라. 열매를 보면 너희들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 없어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을 주셨어요. 그곳이 어딜까? 애굽일까? 광야일까? 가나안일까? 알아요 몰라요? 어디예요? 애굽은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특징. 애굽 이건 여러분 다 아셔야 되죠. 애굽은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이 주인이야. 사단이 주인이야. 종으로 노예로 있었어. 종으로 노예 일생에 자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열면은 커녕 자기 소유도 없어. 이거 열심히 일하는 거 누굴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주님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땀 흘려 뭘 해도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줘야 돼. 주인 다 줘. 세상 주인한테 사단에게 다 갖다 줘. 열매는 무슨 열매야. 그러니까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도 죽고 싶다. 아직 애굽이에요. 본 적이 없어 열매를. 다 뺏기게 돼. 다 뺏겼어. 없어요. 광야 마찬가지예요. 광야는 조금 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나. 기적도 일어나. 표적도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본 곳은 광야예요. 하나님은 매달 뭐 어쩔 수 없어요. 맨날 죽는다고 하니까. 광야의 특성을 알려면 광야는 음식을 알아야 돼. 광야의 음식이 뭐예요? 만나요. 만나는 며칠치예요. 하루치니까 힘들어 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치야. 내일 걱정돼 안 돼. 모레 걱정돼 안 돼. 이게 우리의 걱정,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에요. 내일 걱정, 오늘은 그 살았어. 근근히 살아서 넘어왔어. 별짓 다 해서 오늘 넘겼어. 내일 어떡할 거야, 내일. 내일 어떡할 거야. 내일은 또 될 것 같아. 일주일 있다는 어떡할 거야. 이거 없어. 만나를 먹었어도 안 돼. 그게 어디라고? 광야. 주시면은 기뻐요. 먹을 때는. 광야시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막아줬어 풀어줬어 너무 좋아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제 감사할 수 있겠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 감사해요 내일 또 아닌데 어떡해 싹 웃어져 버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면 또 어제는 왜 해줬어요 차라리 기도응답 해주지 마시지 이건 또 뭐예요 더 어렵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만나. 광야.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 원망불평. 기쁘지 않으니까 나오는 게 원망불평이지. 기쁨에 나오는 게 뭐야? 기쁨 나오는 게 뭐야? 감사하지. 그래서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나와. 항상 기쁨. 항상 기뻐하면. 기뻐하면 기도도 나오고 기도도 죽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나오고 타인을 위한 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터전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을 주셨기 때문에 너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곳에 뭐가 있는 곳이에요? 열매가 있는 만나고 열매 차이를 엄청 빨리 알아야 돼 이거. 이거 영적 여러분 영적 축복 비결이에요 이거. 혹자들은 그래 만나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 이게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신 이유가 뭘까? 굶어 죽으라고 안 주셨을까?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예요. 이게 벌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 반대.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야. 광야는. 만나는. 그걸 훈련받을 때 먹는 거예요. 훈련. 훈련받을 때만 먹었어. 군대에서 먹은 거예요. 군대 음식 군대리아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 나와서 맥도날드 햄버거 제일 싼 것보다 못하다고 지금. 아무리 좋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네 고만 먹어. 왜? 이제는 원망불평밖에 안 되잖아. 기뻐하며 살아야지. 기뻐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은 뭐냐? 만나가 그친 땅이에요. 만나가 그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땅의 법칙은 뭐냐? 너희들은 이제 내가 만나는 내가 안 준다. 만나보다 더 좋은 거 비교도 할 수 없는 거 좋은 걸 주는데 그것은 뭐냐? 열매다.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려.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네 받아 먹으려면 다 네 거 만들려면 심어. 가나안 법칙. 말씀대로 가나안에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 몇 배? 30, 60배, 100배. 할렐루야. 그렇게 열매를 맺히게 이런 살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은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남의 간증은 깃따구기 듣는데, 나는, 다른 사람 사업은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는데, 뭐, 금수저로 태어나가 잘 돼요? 다이어로 태어나, 다이어 뭐 수저로 태어나가 잘 되는 거예요? 아니네. 나보다 못했어.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 운이 좋았어. 뭐가 좋아? 아니. 따져봐요. 따져봐. 심었어. 뿌렸어. 법칙이라니까, 하나님 법칙.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너 스스로 속이지 마. 하나님은 만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도 그대로 거두리라. 영적 생활에서 가장 큰 사기가 뭐냐면은 심지 않고 열매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뿌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닌데.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 그런데 그때 알면서도 못해. 만나를 이제는 우리가 졸업을 해야 돼. 광야를 졸업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네 손이 복된 거야. 이제. 네 손이 복돼야지. 네 가정과 네 사업이 복돼야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심어. 이거 뿌려. 하나님 가져가려고? 하나님 가져가시려고? 누구 거예요 그게? 저 내 거예요. 내 거든. 누구 열매야? 내 열매지. 열매가 생기니까 기쁘지. 엄청 기쁘지. 기뻐하지 말라 해도 노래 부르고 다니지. 그러지 뭐 콧노래가 막 나오는 거지. 막 그냥. 아,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딱 하시죠. 두 가지. 이스라엘. 하나는 뭐냐? 할례를 시켰어. 할례. 전부 할례를 시켰어. 뭐냐? 할례의 표시는 너는 내 거. 어? 나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관계. 할례. 아버지의 자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설교를 했어요. 이 부모 자녀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 두 번째. 만나를 안 주셨어. 두 가지 다가 복 아니야. 이제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편안하고 그리고 열매 있는 삶을 살거라. 열매가 생기니까 기쁨. 어떻게 뿌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자동으로 심어져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약속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부담으로 받게 돼요.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돼가지고 해방이 돼가지고 왔는데 나라 전체는 완전히 뭐 싹 먹을 것도 없는데 황무지야. 어떻게 살아? 없어.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씨를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어떻게 뿌렸어요? 울면서 뿌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씨를 뿌린 자세예요. 웃으면서 씨 못 뿌려요. 웃으면서. 즐거워하면 못 뿌린다고. 저는 알아요 그걸. 눈물의 헌신을 알겠더라고. 눈물을 뿌리는 자를 알겠더라고. 그 마음을 알아요. 어, 너 넉넉하니까 있으니까 너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70년 만에 왔는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온 것도 없어. 겨우 먹었느냐. 양식 요만큼 가져와 다 먹었어. 없어. 애들은 울어 밥 달라고 배고팠어. 그런데 결단을 했어. 이거를 먹을까 뿌릴까. 먹을까 뿌릴까. 먹을까 뿌릴까. 두 눈 탁 감아. 뿌리러 나가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 피눈물이 나는 게 피눈물. 그런데 하나님 현실보다 하나님 약속이 더 믿어지는 거야. 그 은혜가 그걸 보고 여러 가지 뿌렸어. 멀리도 안 가서 가을이 되니까 수확이 생긴 거예요. 울면서 뿌렸더니 기쁨으로 거둡니다. 이런 날이 오길 주님 축원합니다. 찬송가 260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면 그 2절 보면은 가사가 이래.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겁을 내지 말고 뿌려. 비가 오는 거, 바람 부는 거. 아, 비가 올 텐데 왜 뿌릴까? 안 뿌려. 바람 부는데 왜 뿌리지? 안 뿌려. 그러지 마. 근데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곳이 왜 안 뿌리냐 하니까 그때 하면 소용없고 걱정, 염려가 생겨. 제가 묵도할 때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선구예요. 전도서 11장 4절 6절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 6절. 요절로 놓으시고 외우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바람이 어디로 불까? 그것만 계산하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파종 못합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비가 올까? 뿌릴까 말까? 못한다. 바람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를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아침에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두 가지 다가 잘 되는지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알지 못함이니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라는 약속 믿고 염려하고 불신앙 똑같은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거랑 똑같은 말이듯이 근심 염려 불신앙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요한복 13장 1절 그래.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네가 또 나를 하나님과 나를 믿으면 염려 안 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 말이지. 반어법이잖아. 그래서 염려 근심이 뭐냐. 이 불신앙적 사고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심지 못하네. 심어야 될 곳에 왔는데 심지 못하네. 결과 열매가 없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살아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서? 남의 이삭 흘린 거. 내 열매는 하나도 없어. 이 세상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내 힘과 내 머리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땀으로도 사는 자, 땀으로.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뭐였고 능력이지. 십자가 피의 능력. 부활의 능력. 우리는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이 열매라고. 열매. 열매가 생겨 기뻐요. 기뻐하지 마라 그래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따고 나서부터 뭘 했느냐? 절기를 지켰더라. 광야까지는 절기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감사한 적이 없어. 광야 시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 홍해 건너서 광야 생활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감사했고 절기를 드렸더라. 찾아와 나한테 현상금 1억 찾아와 못하는 거지. 잠시는 좋아. 단색이 터지니까 좋아가지고 막 거기서 찬송하고 좋아. 3일이 지나가다 없어져 버려서 그만 불평나고 열매가 생기니까 절기를 절기는 왜 지켜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절기는 왜 뭐 무슨 절기라 그걸 감사절기지. 그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가 터졌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 범사에 이게 된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에 제목이 뭐예요? 그거 알았죠? 알았죠?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열매 없어. 열매는 왜 없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이 하나님 약속하는 사람 뭐냐? 유대인들에게서 기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기회 있어. 기회만 있어. 기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모으는 사람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모으는 사람 대단해요. 그러나 뿌리는 사람 못 당해내. 모으면 여러분 은행 갖다 놓으면 지금 은행 이자가 2% 안팎이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뿌리기만 하면 심기만 하면 이자가 최하 이자가 얼마? 언제부터 시작하다고? 어디서부터? 30배 이자 주면 되고 어디 있어? 30배가 어디 있어? 우리 교회에서 30배 이자 하나님 주신 거. 더불어서 100배까지 하나님 그 이자를 받으시고 나오고 주님 축원합니다. 그분을 저는 기도해요. 기도해요.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아요. 이미 그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간증하지. 그래 간증할 거 아니에요? 간증이 뭐예요? 뭐가 있다는, 나에게도 뭐가 있다는 간증이에요, 그게. 열매가 있다는 간증이에요. 왜 간증 못 하라면? 아, 할 게 없대. 할 거 없지.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데 돼. 근데 이 열매가 막 풍선, 갑자기 막 벼락보자. 이건 아니야. 어서히 돼가는 엘리야가 큰 비가 온다는 소식을 뭘 통해서 알았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갖고. 믿음 있는 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 그 여러분 믿음이 신앙생활이요. 맨날 무력하고 왜소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고. 수동적이고. 수동적인 믿음은 제가 뭐라 그랬어?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 걸로 끝났어. 그래, 다 해줬어, 하나님.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과거 완료형. 네 영혼은 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된 거야, 이제. 구원받아서 안 받았어. 아직도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구원받은 거. 할렐루야. 누구도 못 뺏어가, 그거는. 왜? 대가로 치르셨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주셨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 이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 대가를 다 지불했어. 다 갚았어. 다 지불했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딱 됐다 하고 인정했고. 도장 딱 찍어놨어. 그런데 나는 아직도 구원받았어. 구원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있어야 돼. 구원의 문을 들어가려면은 여기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몇몇 명 들어갈 수 있고 TO가 되고 입장에 볼 땐 제일로 나쁜 놈이 바로 그런 놈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제일로 섭섭하고 나쁜 놈이 그 놈이에요. 너는 내가 죽었는데 대가를 다 지불했는데 뭐 못 들어가 네가 뭔데 못 들어가게 지도 못 들어갈 놈이 남도 못 들어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 받았어.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 잘 되어지는 것처럼 잘된 과거 완료.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 받았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범사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지. 범사가 그 다음에 강건하. 사오도 해야지. 온전한 구원은 온전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복이에요. 네 영혼 잘 되면 같이 네 영혼이 잘 됐어. 그는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잠잠히 내가 대가를 다 지불했어. 그죠? 하나님 대가를 다 지불했어. 예수님 다 지불했어. 네 영혼 잘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네가 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돼. 이거는 어떻게 돼? 어떤 믿음? 적극적인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네가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야. 뭘 믿고 가라는 거야? 언약궤를 메르고 가라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만 약속만 믿고 가. 그냥 믿고 가. 그냥 믿고 그냥 뿌려봐. 한번 심어보라고. 법칙.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 여러분 왜 그러냐? 기뻐하라고. 기뻐하는 사람 살으라고. 감사하는 사람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고. 그게 그렇게 살으라고. 그럼 그게 하기 위해서 기쁨이 왜 생겨? 어떻게 생긴다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의 날마다 열매가 생길 주님 축원합니다. 열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부담 있는 명령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관계로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꼭 좀 들어다오. 꼭 좀 들어주면 너에게 유익이다. 약속으로 받으셔서 열매 있는 풍성한 삶을 살고 주님 축원합니다.